사랑의 그 약속을 내팽 내치고 떠나가는 여자야.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마. 너를 잡을 줄 아냐.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더냐. 너보다 착한 여자,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 걸. 그래 가거라, 행복해라, 바이바이 바이바이야. 사랑의 그 맹세를 나 몰라라고 돌아서는 남자야. 나를 떠난 건 너희의 실수야. 속이 변할 줄 아냐. 이 세상에 어디 남자가 너뿐이더냐. 너보다 잘난 남자, 너보다 멋진 남자 만나 살면 되는 걸. 그래 가거라, 잘 살아라, 바이바이 바이바이야. 그 약속을 내팽 내치고 떠나가는 여자야.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마. 너를 잡을 줄 아냐. 이 세상에 어디 여자가 너뿐이더냐.